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 인디아 위원회가 6월 27일 전 인디아 농업근로자동맹 총사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서거 22돌 제수고 회고 위원회가 6월 28일 브라하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 위원회가 6월 29일 통일 러시아당 산하 전로 사비단체인 청년군의대 연회변강 지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서거 22돌세 즈음에서 여러 가지 회고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